그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가수가 무면허 운전으로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최악의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 재벌 중에 한 사람이 최근에 외화 도피라는 최악의 상황을 연출했고요. 현재 한 사람은 병원 신세, 한 사람은 철창 신세를 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란 때로는 그렇게 극단과 극단을 오갈 수 있는 존재예요. We don't know if love will last forever. 저를 불가지론자라고 욕하지 마세요. 하지만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요. 방금 들으신 노래의 제목같이럼 정말 나도 몰라 이런 생각이요. I don't know 영화 탐정 이야기 파롤로 드 플릭 중에서 알랑 도론과 필리스 넬슨의 노래였습니다. 참 우리는요 사람들 굉장히 거창한 사람들 아 거창한 역사의 사건들 이렇게 뭔가 우리가 떨어진 사람과 떨어진 사건들을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얼마 전에 제가 그 굉장히 보통 사람들은 거창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뭐 돈이 많고 그래서가 아니라 뭐라고 하나요? 학생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해서 수배를 받고 같이 얘기를 할 때도 뭐 도청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을 하시던 그런 분이었는데요. 저도 맨 처음에는 이렇게 잔뜩 얼어서 만났는데 옆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문득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사건을 역사를 만드는 것은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니고 큰 사건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일들 또 나도 바로 역사를 만들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작은 일부터 열심히 해야겠다는 아주 굉장히 당연한 명제가 다시 한번 머리를 때렸습니다. 아휴, 너무 거창한 얘기를 처음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자, 박민주 씨, 서울 용산구 이촌 2동에 계시는 박민주 씨. 아주 아주 친해지고 싶은 아이가 있는데 마음을 편지에 담아서 보냈는데도 답장이 없다고 혹시 이 노래를 들으면 답장이 오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멜라니 그리피스와 마이클 더글러스가 나와서 만화 같은 첩보 영화를 찍었었죠. 자, 사랑의 용기 중에서 데어드르 해리슨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I'll be seeing you. Summer's day in everything that's light and gay. I'll always think of you that way. I'll find you in the morning sun and when the night is new. I'll be looking at the moon. But I'll be seeing every lovely

One, two, three, cuatro. 영화 Night in the City, 밤과 도시 중에서 Olively, Sam the Sham and the Parhouse의 노래였습니다. 자, 이 영화는 몇 달 전에 영화가 완성됐을 때 최신작으로 한번 소개해드렸었죠. 그런데 이번에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Night in the City. 로버트 드니로와 제시카 랭이 주연을 맡고 있고요. 사회파 감독, 우리에게는 Guilty by Suspicion으로 알려져 있죠. 어윈 윙클러가 연출을 맡았어요. 이 영화는 아메리칸 드림의 실체를 새롭게 파헤쳤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데요. 90년대식 필름 누아르계 작품이에요. 리메이크 작품입니다. 그런데 1950년 줄스 다신 감독이 영국 런던을 무대로 제작한 똑같은 제목의 필름 누아르의 그 고전, 이것을 리메이크했죠. 전형적인 뒷골목의 뉴욕호 해리. 그는 충동적인 성격에다가 말투는 마치 속사포처럼 쏘아대는 그런 삼류 변호사입니다. 머릿속 계산이 워낙 빠르고 임기응변도 능해서 어느 면으로 보나 모사꾼 같은 기질이 아주 눈에 많이 띄지만 의외로 솔직한 면도 많습니다. 그런 해리가 어느 날 신문을 뒤적이다가 산체스라는 플라이급 권투 선수가 디스코장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기사를 읽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고소하라고 부추기죠. 이런 해리에게 단골 술집의 주인 필은 산체스가 사실은 복싱 프로모터로 위장하고 있는 거물급 갱단 붐붐에 소속되어 있다고 귀띔을 해줍니다. 해리는 여기서 또 잔머리를 쓰죠. 자기 앞에 어떤 위험이 닥치는 줄도 모르고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한판 승부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떨어질 나락도 없는 뒷골목에 소외된 인생들, 그들의 헛된 욕망, 좌절,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생명력을 아주 따뜻한 시선으로 그리고 있는 영화가 바로 밤 그리고 도시입니다. 로버트 드니로의 그 광기에 찬 연기를 감상하는 것도 이 영화의 또 다른 재미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Night and the City, 밤 그리고 도시에 삽입된 프레디 머큐리의 노래 들어보죠. The Great Pretender. 프레디 머큐리의 노래를 들으면요, 속이 거북하고 답답하다가도 마치 소화제를 먹은 것처럼 시원한 느낌이 들죠. 자, Night in the City 중에 삽입된 그의 노래 The Great Pretender였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예고를 해드렸는데요. 자, 오늘 그 자세한 줄거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삼총사. 누구나 한 번쯤은 읽었거나 또 들어봤으면 좋겠는 그 책 제목이죠. 어린이 문구에는 빠지지 않고 들어있어서 국민학교 시절에 마치 필독서처럼 여겨졌던 그런 책이었는데요. 아마 두 번, 세 번 읽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프랑스의 문호인 알렉상드르 뒤마의 모험소설 이 삼총사가 새롭게 영화로 만들어져서 국내 개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설은 1844년에 출판되었는데요. 영화는 1921년 더글러스 페어뱅크스가 주연한 무성 영화, 그 영화 이래로 이번에 월트 디즈니가 완성한 것까지 총 5차례 만들어졌어요. 시골 청년인 달타냥, 성격이 아주 급하지만 정의감에 불타는 열혈 청년이죠. 왕을 지키는 특수부대인 총사대에 들어가려고 파리로 옵니다. 하지만 권력의 눈이 먼 악당들의 음모로 총사대는 이미 해산된 상태였어요. 실망에 빠진 달타냥은 그곳에서 우연히 삼총사라고 불리우는 청년 세 사람을 만납니다. 왕에 대한 충성심이 가득하기로 소문난 아라미스, 아토스, 그리고 포르도스가 그들이지요. 달타냥은 이들 삼총사와 만난 그 자리에서 의기투합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왕위를 노리는 악한 리실리의 추기경과 미모의 회방꾼 밀라디 그리고 로시포르 백작 등이 맞서서 왕을 지키기 위한 대활극을 벌이지요. 월트 디즈니사는 이 유명한 고전소설을 새롭게 영화로 만들기 위해서 3천만 달러, 이 막대한 제작비를 투여했는데요. 그 대부분이 사실은 헐리우드 스타들의 개런티라고 해요. 젊은 관객들을 잡기 위해서 디즈니사가 캐스팅한 배우들을 보면요. 달타냥 역의 크리스 오도넬, 그 여인의 향기의 그 모범적인 소년 있죠. 그리고 또 삼총사 역에는 찰리 쉰, 키퍼 서덜랜드, 올리버 플랫, 또 회방꾼 밀라디 역으로는 레베카 드모네, 요람을 흔드는 손, 그 레베카의 약점으로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에서도 봤었죠. 이들입니다. 정말 호화 캐스트죠.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헐리우드의 영스타들을 한자리에 모아두었으니까 뭐 잡음이 없을 수가 없을 텐데요. 키퍼 서덜랜드는 자신의 개런티가 찰리 신보다 적게 책정됐다는 이유로 한동안은 촬영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간에 영화는 무사히 완성됐으니까 관객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불꽃 튀는 연기 대결 한번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영화에는 정말 홍동식 프로듀서는요, 이들은 뮤지션이 아니라 정말 아티스트라고 하는데요. 브라이언 아담스, 로드 스튜어트, 스팅 같은 쟁쟁한 사람들이 주제가를 불렀습니다. 바로 All for Love, 지난주에도 들려드렸는데요. 이 노래가 빌보드에 진입한 지 2주 만에 벌써 17위를 차지했고요. 아마 정상을 차지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자, 그 곡 들어보죠. All for Love. 영화 삼총사 중에서 All for Love, 제목이 삼총사라서 셋이 불렀나 봐요. 브라이언 아담스, 로드 스튜어트, 스팅의 노래였습니다. 사랑이냐 돈이냐, 로맨틱 드라마의 이 오랜 주제를 상큼한 코미디로 만든 새 영화 한 편 더 소개해 드릴게요. For Love or Money, 사랑 게임입니다. 미국 고급 호텔에는 컨시어지라고 불리우는 직원이 있는데요. 투숙객의 요구사항은 뭐든지 돈만 준다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들어주는 해결사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이 바로 그 컨시어지예요. 더그, 마이클 제이 폭스는 뉴욕 브래드베리 호텔에서는 램프의 요정 지니 같은 존재입니다. 최고의 해결사죠. 하지만 퇴근하면 텅 빈 허름한 아파트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야망은 있어요. 언젠가는 최고급 호텔을 경영한다는 그런 꿈이죠. 호텔 신축을 준비하는 너그에게 백만장자 후원자가 한 명 있는데요. 그는 어느 날 사업 자금을 대줄 테니 바쁜 자기 대신 자신의 정부에 말 상대가 되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너그가 아름다운 그 정부 앤디 가브리엘 애너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진 거죠. 앤디를 만날수록 그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돈인지 사랑인지 알 수 없게 돼버립니다. 모든 것에 정확히 가격을 매겨둔 그의 가격표에 그만 혼선이 생겨버린 거죠. 이 영화 Love Game에는 티파니에서 아침을 같은 로맨틱 코미디에 마이클 제이 폭스 특유의 액션이 아주 잘 가미되어 있는데요. CF 감독과 촬영 감독을 거쳐서 아담스 패밀리, 이 영화로 감독에 데뷔한 그 괴짜 감독이죠. 베리 소넨펠드가 연출을 맡았고요. 여인의 향기에서 알파치노와 탱고한 곡 추고 그만 유명해져 버린 가브리엘 애노가 앤디로 나옵니다. 청순한 그 신예 배우죠. 날샌돌이, 마이클 제이 폭스의 새 영화 For Love or Money, 사랑 게임에 삽입된 곡 한 곡 들어보죠. 도미니크 수루수리르의 노래입니다. 도미니크, 니까, 니까, 선할래, tout simplement, oh Dieu, pauvre chantant. En tout chemin, en tout lieu, il ne parle que du bon Dieu, il ne parle que du bon Dieu. À l'époque où Jean sans terre d'Angleterre était le roi, Dominique, notre père, combattit les albigeois. Dominique, nique, nique, s'en allait tout simplement, routier, pauvre et chantant. En tout chemin, en tout lieu, il ne parle que du bon Dieu, il ne parle que du bon Dieu. Certains jours, un hérétique par des ronces le conduit, mais notre père Dominique par sa joie le convertit. Dominique, nique, nique, s'en allait tout simplement, routier, pauvre et chantant. En tout chemin, en tout lieu, il ne parle que du bon Dieu, il ne parle que du bon Dieu. Ni chameau, ni diligence, il parcourt l'Europe à pied, Scandinavie ou Provence, dans la sainte pauvreté. Dominique, nique, nique, s'en allait tout simplement, routier, pauvre et chantant. En tout chemin, en tout lieu, il ne parle que du bon Dieu, il ne parle que du bon Dieu. enflamma de toute école, filles et garçons pleins d'ardeur, et pour semer la parole, inventa les frères prêcheurs. Dominique et Nick et Nick s'en allaient tout simplement, routiers, pauvres et chantants. En tout chemin, en tout lieu, ils ne parlent que du bon Dieu, ils ne parlent que du bon Dieu. Chez Dominique et ses frères, le pain s'en vint à manquer, et deux anges se présentèrent portant de grands pains dorés. Dominique et Nick s'en allaient tout simplement, routiers, pauvres et chantants. En tout chemin, en tout lieu, ils ne parlent que du bon Dieu, ils ne parlent que du bon Dieu. Dominique vit en rêve les prêcheurs du monde entier, sous le manteau de la Vierge en grand nombre rassemblés. Dominique, Nick et Nick s'en allaient tout simplement, routiers, pauvres et chantants. En tout chemin, en tout lieu, ils ne parlent que du bon Dieu, ils ne parlent que du bon Dieu. Dominique, mon bon père, garde-nous simples et gais pour annoncer à nos frères la vie et la vérité. Dominique, Nick et Nick s'en allaient tout simplement, routiers, pauvres et chantants. En tout chemin, en tout lieu, ils ne parlent que du bon Dieu, ils ne parlent que du bon Dieu. Thank you. 씨입니다. 조금 엽서가 늦게 도착했어요. 그리고 하이텔의 김재윤 씨는 큰 누나가 아, 이 밤이 지나면 시험을 보는군요. 한양대학원에 입학시험을 보신다고요. 시험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사연 띄워드렸으니까요. 이제는 저희 사연을 말씀드릴게요. FM 영화음악의 특집 방송하시죠. 연말 특집으로 영화음악과 영화, 그러니까 93년 한 해 동안의 영화와 영화음악의 베스트 5를 뽑습니다. 여러분이 참여하시는 코너인데요. 우편번호 150-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 영화음악 담당자 앞으로 여러분의 엽서를요. 12월 18일까지 보내주세요. 그러면 추첨해서 예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리포터 김지연 씨가 늘 수고해 주시는 시간, 잊을 수 없는 영화. 오늘은 전영록 씨를 모셔봤습니다. 전영록 씨가 잊을 수 없는 영화는 어떤 영화일까요? 본인을요, 가수, 작곡가, 아니면 무슨 뭐 사업가, 내지는 또 뭐 있죠? 영화 배우.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그냥 노래하는 사람, 노래 부르는 이. 저는 좀 카멜레온적인 그런 기질이 있어가지고요. 어디 갔다, 사막에 갔다 나도 솔직히 저는 살아나올 자신이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 때문에 영화를 많이 접했고, 그 다음에 어머님 때문에 노래 많이 접했고, 그 다음에 또 제 길을 찾아야 되니까, 영화만 하다 보면, 연기만 하다 보면 어머님한테 부려고, 또 노래만 하다 보면 또 아버님한테 부려고. 그래서 네, 두 개를 다 태계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제가 곡을 쓰기 시작하고 시나리오 좀 쓰고 그다음에 지금 뭐 칼럼 좀 쓰고 있고. 제가 소문을 듣고 왔거든요. 네. 영화광이시라면서요. 대단한 영화광. 사실은 국민학교 1학년 때 영화에 그때 어머니 아버님이 저를 데리고 손목 잡고 가서 본 영화가 잊혀지지 않아 가지고 그게 바로 티파니에서 아침을. 네. 그 다음에 음악이 지금까지 안 잊어버려요, 제가. 영화 음악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헨리 맨슨이가 만든 문 리버. 네. 근데 극 중에서, 그 영화에서, 지난 1월 20일이죠? 1년이 다 됐습니다. 20일 그 64세 그 나이로 타계를 한 어드리 헵번이 직접 부릅니다, 그 영화에서. 자기 그 집에서 침대 위에서 통기타 하나 메고 문 리버를 불렀던 그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생생해요. 그래서 그 영화는 제가 한 열몇 번을 봤어요. 그래서 문 리버 하면서 저는 막걸리 목소리에서 안 되는데. 그래서 그걸 잊혀지지 않아가지고 그때부터 노래하면서 연기하면서 저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 당시에 국내 6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게 있어요. 햇번 스타일 그래가지고요. 네, 여자분들이 머리 위에다가 그 가발을 갖다가 또 올려놓습니다. 그게 햇번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음악의 요정이라고 할 정도로 이 햇번 스타일이 유행을 했는데 지금도 간혹가다 그런 머리가 또 보이대요. 근데 저는 무작정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전원석 씨한테 전원석 씨랑 결혼하게 해달라고, 장가가게 해달라고 졸랐던, 그 어린 나이에 졸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 60년대니까 한 30년 전부터 그거를 좋아해가지고 나이가 다 나오네. 이제 지금도 그 애지중지 제일 간직하고 있는 그 작품의 하나예요. 'Cause the same rain. from the bend. My huckleberry friend, river. 전영록 씨가 잊을 수 없는 여화 티파니의 사침을 중에서 문 리버 오드리 헵번의 음성으로 들으셨습니다. 자, 서울 동작구 흑석 2동의 김시덕 학생 굉장히 요즘은 허무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음악 들으시면서요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떤 다른 답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다른 상황이 있으니까요. 흐르는 강물처럼의 메인 타이틀 들어보시죠. verre de main pour lui donner la confiance en son pas, prendre un enfant pour un roi, prendre un enfant dans ses bras. Première fois, sécher ses larmes en étouffant de joie, prendre un enfant dans ses bras. Sans pudeur, prendre un enfant sur son cœur, prendre un enfant dans ses bras. Mais pour la première fois, verser des larmes en étouffant sa joie, prendre un enfant contre soi. 베티 블루에 삽입된 이브 디띠의 노래 Prendre un enfant, 아기의 손을 잡고, 편안한 꿈자리로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좋은 곡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선곡 잘했죠? 자,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여러분 편한 잠자리에 드십시오.